서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반대하는 내외의 규탄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 악랄하게 골고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일신사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괴뢰패당은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온 교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부딪혀 더욱 막다른 궁지에 몰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는 괴뢰패당의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를 반대 배격해 나서고 있다. 특히 내외 여론들은 사드라는 괴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괴뢰들을 미국의 쓸개 빠진 주고 미국이 놓는 바둑돌 등으로 신랄히 조소규탄하고 있으며 괴뢰 내부에서도 사드 문제로 외교적 난국을 자초하였다. 사상 최악의 외교적 순환이라는 비난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아부 굴종하여 반민족적 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괴뢰패당의 체질적인 친미사대 건성, 극악한 친미사대 정책이 빚어낸 응당한 귀결이다. 사실 미국과의 수치스러운 주종관계가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조선에서 상전의 승리를 떠난 동치배들의 그 어떤 자의적인 행동이나 결심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절대로 허용되지도 않는다. 제애비인 유신독재광이 무엇 때문에 미국의 신복에 쏜 총탄에 맞아 비명 행사하였는지 잘 알고 있는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의 품에 기어들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충전이 될 것을 맹약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 욕도가 걸핏하면 역스러운 낯짝을 내밀고 사드 배치를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 자주적 결단인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앙촌대소할 일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국과 이미 사드 배치를 미략하고서도 내외 여론이 무서워 론이 한 바 없다고 뻗치던 역적 배당이 이제 와서 국익을 위한 조치니 뭐니 하고 비린총을 돋구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드의 남조선 배치가 조선반도와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미국 주도의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다그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미 행정부의 공식 문서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된 사실이고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떠들어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란 곧 미군 보호용을 가려버리는 요설이며 불가피한 조치 역시 상전의 패권 전략에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주구의 굴욕적 조치를 분칠해버리는 구차스러운 변명 외에 다름 아니다. 남조선 각계층이 사드 배치로 절대 다수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유독 박근혜만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역도의 절면피한 망동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응당한 것이다. 사드 사태로 사면 초가에 놓인 박근혜 배당이 제 아무리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버리고 악을 쏘대도 그런 잔꾀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국에 아부하여 조선반도와 지역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한 극악한 친미 매국 범죄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가관은 괴뢰패당이 북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사드 배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문이하고 제법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듯이 역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제조선의 긍지고 자랑인 자위적 핵무력을 괴뢰패당이 고철동에 불과한 사드 따위로 감히 흥정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상대도 모르고 제 분수도 모르는 올간망중의 정신나간 녹두리에 불과하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긍지인 우리의 자위적 해국 세력을 미국의 졸개인 박근혜 패당이 입에 올리는 것부터가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괴뢰패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위력하며 심원한 우리의 병진 노선에 대한 공부나 발언하고 입뿌리를 널려도 널려야 한다. 우리의 핵은 미국이 아니라 그 한입이라고 해도 절대로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하며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북핵 타령을 해보았댔자 공연한 호수구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래 미국이 앉으라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철저한 현대판 노예. 상전이 구정물도 사탕물이라고 먹으라면 서슴없이 삼켜버릴 미련한 지구가 바로 괴뢰패당이다. 이러한 전하의 친리역적들이 미국의 사드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별로 이상할 것이 없으며 사실상 그보다 더한 역적질도 마다하지 않게 되어 있다. 미국의 염통과 쓸개도 다 섬겨바치며 민족을 역대기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식민지 주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고립과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특등 친미 독사인 박근혜 의원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 전역이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쟁 진지로 전락되고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위험한 사지판에 놓이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온 교대는 날로 움직이지는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민족의 수치이며 국제사회의 재앙거리인 박근혜 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